아, 오케이. 안녕. 난 어디든 비행할 수 있는 청소년. 그렇다고 비행 청소년은 아냐, 다 어텐션. 난 나보다 약한 건 안 건드려. 센 것들만 골라내서 모두 제껴. 순한 양의 다가도 목표 앞에 맹수. 내 패기를 뱉어 내 백번의 배를 쳐 목표 지고만 대패를 태워 내 포기는 보이지 내 깨끗해요. 혼란가는 내 모습 마치 하늘 향한 우주선. 네 옆길 정착해서 태양마저 갈 길을 비춰. Keep fighting. Can't stop me. One, two, the 덤벼 하나씩 KO 누구보다 빨리. 잘과 부채스 꺼워 두 주먹 멀리 비춰. Boxer. 아, 좀 심했나? Boxer. To the counter, bust the count. Jam, jam. Straight kick. Jam, jam. One, two, counter, push it down. 눈에 들어오는 것들 다 잡아. 손에 들어오면 놓지 않고 꽉 잡아. 눈에 내 먹잇감이 보인다.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싹 다 잡아. 눈에 들어오면 다 잡아. 손에 들어오면 꽉 잡아. 눈에 내 먹잇감이 보인다.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싹 다 잡아. 가! Pick your tag, gotta go. Don't know B, gotta go. Claxon, bada bum. 승전가, la-di, da-di, la-la-la. I'm gonna draw my picture like Picasso, 난 you darling. 원하는 걸 찾지, 목표인의 낮. 소름 돋냐? 박수! 잼! 스트레이킹! 잼! 원, 투, 더 카운터, 버스 더 카운! 잼! 잼! 스트레이킹! 잼! 잼! 원, 투, 더 카운터, 버스 더 카운! 턴잇 업, 준비, 스팟라이트 날 비춰. 내가 가고픈 대로 가 어디든 아고픈 대로 외모가 어쨌든 주머니 높여 약식은 원투. 더 밝은 미래에 빌어낸 건투. 어차피 이길 거야 내 정도만 자줄게. 자 이제 링 올려. Boxer. 아 좀 Boxer.